거리마다 불빛이 흐느끼듯 우는 밤 세월 흐른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니 내 나이가 몇인가 꽃이 되어진 세월 무던히도 참았던 외로움의 눈물이 사랑했어 우리 미치도록 사랑했었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내 사랑을 식기 전에 빛 속을 헤매던 하나였던 그림자 지금 어디 있는지 너무 보고 싶은데 사랑했어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단 한 번만 내게 돌아와줘 돌아와줘 슬픈 내 가려거든 오직